없이 찾아 나섰던 그 길이 버거울 때 네가 있었어. 마치 꿈처럼 그때 알게 된 또 다른 세상. 깨져버렸던 맘의 조각도 너의 숨결에 빛이 되었던. 난 너 하나만 있으면 돼. 저 별을 쫓아 하늘이 걸어둔 꿈 닿을 때까지 어둠이 날 감싸도 너만은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야. I'll be your light.